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괴뢰역적 배당이 미국제 무기를 끌어들이는 데서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괴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남조선이 미국에서 전쟁 장비를 사들여오는 데 들인 돈은 지난해 남조선의 전체 군사비와 맞먹는 36조 3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F-35A 전투기, 무인정찰기, 글로벌 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으로 앞으로 미국에 지급하게 될 돈도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괴뢰들은 평택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서도 8조 9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